50 languages. 68 كبير صغير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كبير وصغير 커요 그리고 작아요 커요 그리고 작아요 الفيل كبير 코끼리는 커요 코끼리는 커요 الفأر صغير 쥐는 작아요 쥐는 작아요 مظلم ومضيء 어두워요 그리고 밝아요 어두워요 그리고 밝아요 الليلة مظلمة 밤은 어두워요 밤은 어두워요 النهار مشرق 낮은 밝아요 낮은 밝아요 طاعن في السن وشاب 늙었어요 그리고 젊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젊었어요 جدنا طاعن في السن 우리의 할아버지는 매우 늙었어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매우 늙었어요 وقبل 70 عاما كان شابا 70년 전에 그는 아직 젊었어요 70년 전에 그는 아직 젊었어요 جميل وقبيح 아름다워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الفراشة جميلة 나비는 아름다워요 나비는 아름다워요 العنكبوت قبيح 거미는 못 생겼어요. 거미는 못 생겼어요. سمين ونحيل 뚱뚱해요. 그리고 말랐어요. 뚱뚱해요. 그리고 말랐어요. امرأة وزنها 100 كيلو هي سمينة 100킬로가 나가는 여자는 뚱뚱해요. 100킬로가 나가는 여자는 뚱뚱해요. رجل وزنه 50 كيلو هو نحيل. 50킬로가 나가는 남자는 말랐어요. 50킬로가 나가는 남자는 말랐어요. باهظ الثمن. ورخيص 비싸요 그리고 싸요 비싸요 그리고 싸요 السيارة باهظة الثمن 자동차는 비싸요 자동차는 비싸요 الصحيفة رخيصة 신문은 싸요 신문은 싸요.